안녕하세요.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. 우리 가족은 아버지, 어머니, 여동생, 그리고 저 모두 네 명입니다. 모두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. 아버지는 베트남 음식을 잘 만드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십니다. 제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. 아주 똑똑합니다.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컴퓨터도 잘합니다.